8UBS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 척척 박사도 척척 석사도 심지어 척척 학사도 아닌 척척 대학생의 발명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해설가 임세윤입니다. 벌써 세 번째 방문이시네요. 지금까지 모두 출석하신 분 있나요? 와우, 너무 감사해서 참 잘했어요 도장을 쾅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날짜를 살펴보면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편해져요.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네, 어찌 보면 조금 우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날짜인 3월 21일, 3의 배수 조합으로 이뤄진 날짜입니다. 이렇게 뭔가 잘 어울리는 숫자의 날짜가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괜히 산뜻한 하루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복잡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꼭 넣는다거나 완벽하게 들어맞는 보도블럭을 마주쳤을 때 그 심적 안정감 같은 느낌일까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 없으신가요? 이런 의미 부여가 엉뚱해 보여도 은근 하루를 살아가는 데에 활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다 같이 미소 지어봐요. 아, 이렇게 아름다운 날짜에 우리 척척 대학생이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와 멋진 노래를 들려줄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 피처링 제이미의 365 and 7 365 and 7 days a week 생각나 하루도 빠짐없이 yeah. 너와 나 어느새 비슷한 말투 I'm thinking about you 365 and 7 days a week 생각나 하루도 빠짐없이 yeah. 너와 나 어느새 비슷한 날투 I'm thinking about you 맘이 떨려 어디 하나 고장난 듯이 함께 있으면 시간은 도망가듯이 빠르게 없어져 yeah I be like what's going on yeah 비싼 시계 손목에 감아도 이건 못 멈춰 I call you up give me the Addy 어디쯤인지 금방 나와 있어 널 곧 태우고 갈게 어디든 아주 먼 거리든 yeah we can go about anywhere you wanna 네 왼손 내 오른손을 걸어 baby let's not waste time just don't beat around the bush and tell me that you're mine 바삐 흘러가는 시간 뒤에 숨지 마 because 너무 아까우니까 yeah. 처음부터 세줄게 I'm counting starting now And it's 365 and 7 days a week 생각나 하루도 빠짐없이 yeah. 너와 나 어느새 비슷한 말투 I'm thinking about you 365 and 7 days a week 생각나 하루도 빠짐없이 yeah. 너와 나 어느새 비슷한 말투 I'm thinking about you Why like, don't like Everything like I do Yeah you 너도 알잖아 나 이런 거에 약한 거 아침부터 밤까지 Yeah man me feel it all You know when I first 상콤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발명 스토리를 시작하기 위해 매번 해야 하는 일이 있죠. 네, 주제를 뽑아주세요. 두구두구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역시 우리 청취자님답게 척척 재밌는 주제 뽑아주셨네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음악 장르입니다. 이 세상엔 너무 많은 종류의 음악이 있죠. 여러분의 최애 장르는 무엇인가요? 클래식, 락, 디스코, 재즈 등등. 덕분에 우리 귀는 늘 즐거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발명 스토리의 주인공은 무엇일지 저의 힌트를 들으면서 맞춰보세요. 이 장르는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음악이고요. 한국 음악 시장까지 점령했습니다. 다소 과격하다는 평가를 늘 받아왔는데요. 악뮤의 이찬혁 군은 느세부터 이 장르가 안 멋지다고도 했죠. 아, 저의 특급 힌트에 주인공을 눈치챈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힙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빠른 래핑? 멋진 라임? 아니요. 코이 르레이의 Players. Yeah, cause girls is players too. Yeah, yeah, cause girls is players too. Keep it playing, baby. cause girls is players too. Bitches getting money all around the world, cause girls is players too. What you know about living on the top? Penthouse suites, looking down on the ops. Took her for a test drive, left them on the lot. Time is money, so I spend it on a watch. Hold on, low T showing through the white tee. You can see the thong busting on my tight jeans. Okay. Rocks on my fingers like a nigga wife me. Got another shorty, she ain't nothing like me. Yeah, about to catch another flight. Yeah. The apple bottom make him wanna bite. Yeah. I just wanna have a good night. I just wanna have a good night. Hold up, if you don't know, now you know. If you broke, then you gotta let him go. You could have anybody, any money, mo. Cause when you a boss, you could do what you want. Yeah, cause girls is players too. Yeah, yeah, cause girls is players too. Keep it playing, baby. Cause girls is players too. Bitches getting money all around the world, cause girls is players too. I go on and on and on again. He blowing on my phone, but I'm ignoring him. He thinking he the one, I got like four of him. Yeah, I'm sitting first class like bad Victorian. Came a long way from rag to riches. Five-star bitch, yeah, I taste so delicious. Let him lick the plate, yeah, I make him do the dishes. Now he on News 12, cause a bitch we're missing. Sheesh. Yeah. About to catch another fight. Yeah. The apple bottom make him wanna bite. Yeah. I just wanna have a good night. I just wanna have a good night. Hold up, if you don't know, now you know. If you broke, then you gotta let him go. You could have anybody, any money. 오늘의 주인공을 공개합니다. 수많은 음악 장르 중에서도 두터운 매니아층을 자랑하는 힙합입니다. 여러분 모두 힙합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쇼미더머니만 찔끔찔끔 봤지 힙합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알고 보니 진짜 멋진 장르더라고요. 힙합 음악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탄생이 명확한데요. 그 스토리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아서 지금부터 영화를 소개하는 것처럼 이야기해볼까 해요. 여기는 미국 동부 뉴욕의 브롱스. 영화 조커에서 조커가 춤을 추며 내려오는 계단으로 유명한 지역이죠. 바로 여기서 1970년대 미국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힙합 음악이 탄생합니다. 브롱스는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욕 최악의 빈민가였는데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원래는 맨해튼에서 출퇴근하는 백인 중산층의 거주지였대요. 도시개발 사업의 일종으로 교외의 단독주택이 많이 지어지면서 백인 중산층들은 그곳으로 이주하고 그 빈자리를 흑인과 히스패닉 이주자들이 메우게 됩니다. 또 이 지역에 크로스 브롱스 고속도로가 건설됐는데 이것이 엄청난 악재를 불러오죠. 고속도로가 지어지면 좋은 것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 건설 현장의 소음, 먼지, 그리고 시들시들해진 상권 때문에 브롱스 지역의 집값이 폭락합니다. 그러자 집주인들은 보험금이라도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이 지역의 흑인 이주민들에게 주택 방화를 사주하는데요. 70년대에만 무려 30만 채가 전소하며 브롱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 무법지대, 갱단의 소굴이 됩니다. 그러던 1971년의 어느 날, 이런 궁핍한 생활에 질린 갱단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일까요? Take that, take that, take that. The Notorious B.I.G.의 Hypnotize. Come on. Sicker than your average, pop a twist, cabbage off instinct. Just don't think, stink, pink gators, my Detroit players. Tim's for my hooligans in Brooklyn. Dead right, if the head right, Biggie there, and I. Papa been school since days of under rules. Never lose, never choose to. Bruise, cruise, who? Do something to us, talk, go through us. Girls walk to us, wanna do us, screw us, who us? Yeah, Papa and Pump. Close like Starsky and Hutch, stick to clutch. Yeah, I squeeze three at your cherry M3. Bang every MC easily. Take that. Easily. Uh-huh. Recently, frontin' ain't saying nothing, so I just speak my peace. Keep my peace. Cubans with the Jesus peace. Thank with you, my man. Peace. Packing, asking who want it. They got it, flaunt it. That Brooklyn booth is sweet on it. Biggie, Biggie, Biggie, can't you see? Sometimes your words just hypnotize me. And I just love your flashy ways. Guess that's why they're broken, you're so vain. Biggie, Biggie, Biggie, can't you see? Sometimes your words just hypnotize me. And I just love your flashy ways. Guess that's why they're broken, you're so vain. I put Austin NY onto DKNY. Miami, D.C., prefer Versace. That's right. All Philly, know it's Moschino. Every cutie with the booty, boy, the coochie. Now he's the real dookie. meaning who's really the shit? Rod, Frank White pushed the six on the Lexus LX, 4.5 bulletproof glass tints. If I want some more, gon' blast squeeze first. Ask questions last. That's how most of these so-called gangsters pass. At last, rapping about blunts and broads, some bras, menage a trois, sex and expensive cars. I still leave you on the pavement. Condo paid for, no car payment. At my arraignment, no for the plaintiff. Your daughter's tied up in the Brooklyn basement. Face it, not guilty. That's how I stay still. Richer than richer, so you just come and get me. Come on. Biggie, biggie, biggie, can't you see? 아니, 이 갱단들이 모여서 뭘 하려는 거지? 한바탕 싸워서 결판이라도 내려나 싶었다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브롱스에 모인 갱단들은 오히려 일종의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군중 앞으로 나간 한 인물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폭력은 우리 형제의 목숨을 앗아갔어. 우린 이곳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해. 그렇게 폭력을 멈춘 갱단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가난 때문에 이들에게 달리 즐길 거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은 거리에 나와 자신들만의 놀이문화인 블록파티를 만든 것이었어요. 집 앞 공터, 농구장 등 충분한 자리만 있다면 오케이. 기초적인 음악 장비만 가져와서 노래를 들고 부르고 춤을 추고 놀며 그들만의 소울을 표출했고 바로 이 블록파티에서 힙합 음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그저 거리에서 즐기던 힙합 문화는 슈가힐 갱이라는 팀이 음원을 발표하며 첫 상업적 성공을 거둡니다. 음반 판매량 100만 장 이상, 빌보드 핫100 34위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루죠. Now what you hear is not a test. I'm rapping to the beat. 슈가힐 갱의 래퍼 스킬라이트. You see, I am Wonder Mike and I like to say hello. To the black, to the white, the red and the brown, the purple and yellow. But first I gotta bang bang the boogie to the boogie. Say up jump the boogie to the bang bang boogie. Let's rock. You don't stop, rock the rhythm that'll make your body rock. Well, so far you've heard my voice, but I brought two friends along. And next on the mic is my man Hank. Come on, Hank, sing that song. Check it out, I'm the C-A-S-N, the O-V-A, and the rest is F-L-Y. You see, I go by the code of the doctor of the mix, and these reasons I'll tell you why. You see, I'm 6'1", and I'm tons of fun, and I dress to a T. You see, I got more clothes than Muhammad Ali, and I dress so viciously. I got bodyguards, I got two big cars, I definitely ain't the whack. I got a Lincoln Continental and a sunroof Cadillac. So after school, I take a dip in the pool, which is really on the wall. I got a color TV so I can see the Knicks play basketball. Hear me talking about checkbook, credit cards, more money than a sucker could ever spend. But I wouldn't give a sucker or a punk from the rock and not a dime till I made it again. Everybody go, hotel, motel, what you gonna do today? Cause I'm gonna get a fly girl, gonna get some spank and drive off in a death OJ. Everybody go, hotel, motel, Holiday Inn. Say if your girl starts acting up, then you take her friend. I'm Master G, I'm my mellow, it's on you, so what you gonna do? Well, it's on and on and on and on and on. The beat don't stop until the break of dawn. I said a M-A-S, a T-E-R, a G with a double E. I said I go by the unforgettable name of the man they call a Master G. Well, my name is known all over the world by all the foxy ladies and the pretty girls. I'm going down in history. Hip-hop, hippie-hippie-hop. 정말 유쾌하고 신나죠? 이렇게 성공적인 음반 성적을 거둔 힙합 음악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힙합이 함께 춤추자, 즐기는 것을 멈추지 마와 같은 주제로 음악을 만들었다면 80년대에 들어서서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바로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랜드마스터 플래시와 퓨리어스 5의 더 메시지는 처음으로 흑인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랩으로 보여줬습니다. 위생, 마약, 빈곤 등 흑인 빈민가에서 마주쳐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2등 시민으로서의 삶을 아주 가감없이 드러냈죠. 사회 고발적인 주제와 라임이 딱딱 맞는 가사, 그리고 중독적인 비트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고, 결국 이 힙합 음악은 미국 동부의 흑인 커뮤니티를 넘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이 노래는 힙합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곡이라고 칭송받으며 후에 수많은 힙합 음악에 샘플링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곡으로 들려드린 코이 르레이의 플레이어스도 이 곡을 샘플링한 노래죠. 그랜드마스터 플래쉬와 큐리어스 5의 더 메시지. Glass everywhere, people pissing on the stage, you know they just don't care. I can't take the smell, can't take the noise, got no money to move out, I guess I got no choice. Rats in the front room, roaches in the back, junkies in the alley with the baseball bat. I try to get away, but I... Dishunaps ED. 다시 돌아온 디슈납스 ED 시간. 오늘은 조금은 낯설고 어긋난 것 같으면서도 듣기 좋은 기발한 음악 장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봤던 힙합과도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슈납스 ED는요. 뭐? 전혀 다른 비트의 노래 두 개를 합쳐 하나의 노래로 만드는 장르가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And, mix, change up, 혹은 beat drop을 외치면 마치 뮤지컬 넘버가 바뀌듯 완전히 다른 노래가 펼쳐지는데요. 이런 노래를 믹스팝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믹스팝은 걸그룹 엔믹스가 데뷔하면서 그룹 컨셉을 표현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용어지만 그 전부터도 샤이니의 셜록, 소녀시대의 I Got A Boy 같은 노래들이 믹스팝의 형식을 갖췄죠. 저는 이런 믹스팝이 힙합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느꼈어요. 힙합의 시조라고 불리는 쿨 허그가 선보인 독창적인 디제잉이 그 이유죠. 블록 파티에서 한 노래가 끝나고 다음 노래가 나오기 전에 그 공백이 자꾸만 사람들의 흥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이 싫었던 그가 돌입한 방법은 바로 턴테이블을 하나가 아닌 두 개를 준비한 다음 비트가 강렬한 부분을 반복해서 트는 것이었죠. 이러한 부분이 지루할 틈 없는 믹스팝과 닮아있는 것 같아요. 엔믹스의 다이스. 번쩍든 눈이 깜빡 머린 핑핑핑 돌아 상상 너무 참 드라마 저 씬을 찍어볼 타임 이제 뭐 시작될 차례인지 아마 쉽지는 않겠지 긴장해 팽팽하게 baby vamos amigo Surfing, 이 바닷속에 flying 모든 걸 펼쳐도 좋아 Are you ready? All in now 시작해봐 과감하지만 태연하게 started Let's roll the dice yeah. 한 돌을 뒤집어 완전히 걱정은 너의 이제 운명은 이 손안에 baby 눈앞에 열린 세상에 기대해 So tell me what you know Where you wanna go M, mix, change Break it up, break it up 어서 헤엄쳤다 높은 파도 위로 좀 더 이겨나게 트러블들을 dribble have passed it Perfect time보다 높은 number 그 이상을 향해 jump up 현실 같은 dream은 이제 빠져나와 깨어나도 깨어나도 수면 위를 날아 fly high 오늘은 오늘날 가장 사랑받는 음악 장르 힙합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대세, 아직 50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위엄이 대단한데요. 차별의 역사에서 피어나 결국 주류 문화로 등극한 스토리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사실 힙합은 미국 동부와 서부에 따라 특징이 다르고 발전 과정에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많은 주제지만 오늘은 아주 조금밖에 다루지 못했어요. 아쉬운 분들은 더 많은 이야기와 노래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날짜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렸죠? 사실 오늘은 그보다 더 의미 있는 날입니다. 바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인데요.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 분리 정책에 반대하며 일어났던 시위를 기리기 위해 지정된 날이라고 해요. 자신만의 문화를 이용해 사회의 변화의 목소리를 낸 힙합을 들으며 생각을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척척 대학생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해주실 거죠?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여기는 척척 대학생의 발명랩이고요. 지금까지 연구원 하지민, 엔지니어 김민주, 저는 해설가 임세윤이었습니다.